영어가 안 되면 시원스쿨.com. 영어 초보자의 문제는 단어들이 연결되지 않는다는 거죠. 아! 답은 시원스쿨. 단어 연결만 잘 되면 왕왕 초보라도 영어 진짜 잘할 수 있어요. I wanna go and get some coffee. 영어는 시원스쿨.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손에 잡히는 경제가 선정한 오늘의 숫자는 2등입니다. 정부로부터 벤처라는 확인을 받은 기업 우리나라에는 몇 군데나 될 것 같으십니까? 지난해 말 통계를 보니까 29,910개로 조사됐습니다. 1년 전보다 2.7%가 늘었고요. 조만간 3만 개를 넘어설 것 같습니다. 이 3만 개의 벤처 기업들이 지난해 올린 매출액 전체는 약 245조 원인데요. 이 매출액으로 따지면 삼성그룹에 이어서 재계 2등 수준인 셈입니다. 모든 벤처 기업들이 올린 총 매출액이 삼성그룹에 육박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고, 아니면 벤처 기업 3만 개를 다 합쳐도 삼성그룹 하나에 못 미치다니, 뭐 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해석이 이렇게 달라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분명한 건 우리나라에 성공하는 벤처 기업들이 더 많아져야 우리 경제가 더 활기차진다는 거죠. 스티브 잡스는 젊은 인재들을 회사로 끌어올 때 이렇게 얘기하곤 했답니다. 자, 파도의 높은 물마루에서 서핑을 한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짜릿하겠습니까? 반면에 파도가 다 지나간 물살 끝에서 헤엄을 친다면 아무런 흥분도 없겠죠? 우리 회사에 와서 세상을 바꿔봅시다. 우리는 미래를 창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요. 벤처 기업들과 인재들이 더 힘을 내줘서 한국 경제를 이끌고 미래를 창조해 주길 응원하겠습니다. 12월 29일 손에 잡히는 경제입니다. 오늘은 이달 30일까지만, 그러니까 내일까지만 가입이 가능한 재형저축과 소득공제장기펀드라는 금융상품이 있는데 꼼꼼히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건물 주인이 어느 날 갑자기 자기가 가게를 하겠다고 세입자를 나가라고 하면 현행법에서 세입자는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이것도 자세하게 좀 알아보겠습니다. 현금 영수증 발급받을 때 대개 휴대폰 번호를 불러주는데요. 휴대폰 번호가 중간에 바뀌면 이거 무슨 조치를 취해야 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이건 친절한 경제에서 풀어드리겠습니다. 광고 듣고 시작하죠. 손에 잡히는 경제. 예, 직장인들에게 절세 혜택 등을 주는 재형저축과 소득공제 장기펀드라는 금융상품이 있는데요. 이게 이달 30일까지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나도 혹시 가입을 해야 되는 건가, 나만 안 하면 혹시 손해가 아닌가, 가입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인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판단하시라고 오늘은 희망재무설계의 송승용 이사를 연결해서 두 금융상품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이 재형저축과 소장펀드 되게 이렇게 부르던데요. 각각 네. 이게 가입하면 어떤 혜택이 있는 겁니까? 재형저축부터 말씀을 드리면은요, 총급여가 5,500만 원 이하 근로자나 아니면 이제 종합소득 3,500만 원 이하의 사업소득이 있는 분들이 이제 가입이 가능한데요. 예. 재형저축 경우에는 이제 분기 한도 300만 원, 연간 최대 1,200만 원 한도 내에서 7년 이상 이제 의무 가입 기간을 유지를 해야지 비과세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건 혜택이 이자에 붙는 이자 소득세를 깎아주는 거군요. 각종 세금들. 네. 예. 뭐 이자도 포함되고 배당소득도 다 포함이 된다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네. 예금펀드 보험상품 중에서 이제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소장펀드라고 불리는 소득공제 장기펀드는요. 총급여 5천만 원 이하 근로자가 가입이 가능하고요. 연간 한도가 600만 원 한도고요. 납입 금액이 전부는 아니고 40%를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이제 만기는 이제 10년이고요. 의무 가입 기간 5년만 채우면 이제 불이익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추징당하는 세금은 없다는 의미고요. 조건이 있는데 아무 상품이나 다 되는 건 아니고요. 국내 주식형 펀드 중에서 주식 편입 비중이 40% 이상이어야 된 상품들이라는 네. 조건이 붙습니다. 예. 그러니까 둘 다 세금을 깎아주는 혜택은 있는데 각각 5년 또는 7년 동안 계속 묶어놔야 된다. 이런 좀 불리함은 있군요. 네, 맞습니다. 있습니다. 그건 판단하셔야 될 것 같고. 내일까지만 가입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런 분들은 이런 거 가입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혹시 조언하실 만한 게 있습니까? 예, 이제 요새 뭐 소득공제 상품이 줄어들다 보니까 필요하신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제 가장 좋은 분들은 작년엔 총소득이 이제 5천만 원 이하긴 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올해 포함해서 총소득이 5천만 원을 초과해서 이제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큰 근로자분들이라고 하면은 소장펀드 가입을 한번 검토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작년 기준으로 소득이 5천만 원을 넘으면 안 된다는 거죠. 가입하려면. 네, 전년도 기준이 됩니다. 예. 이런 게 있는데 단지 이제 소득이 8천만 원이 넘어가면 해당 연도부터 공제 혜택이 사라진다는 점은 주의하실 필요가 있고요. 예. 이런 분들이 좀 적절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국내 주식형 펀드에 가입할 의사가 어차피 있었는데 한 5년 이상 묶어둘 생각이다라고 하면은 뭐 어차피 세제 혜택도 받을 수 있으면서 투자 펀드를 이용해 보는 것도 뭐 나쁘진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반면에 이제 대형 저축의 경우에는요, 이제 비과세 혜택이니까 뭐 이자나 수익이 발생하면서 세금을 내야 되는 상품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뭐 적금형 상품들, 아니면 채권형 상품들, 아니면 해외 펀드는 이제 수익이 생기면 비과세가 아니라 세금을 내야 되니까 이런 상품들을 비과세로 이용하고 싶은 분들이 이제 이용을 해보실 수가 있긴 한데요. 네. 단지 이제 말씀하신 대로 7년이라는 긴 기간을 유지해야 된다는 점이 있고 또 이제 비과세 혜택을 보려면은 아무래도 이익이나 수익이 이자나 수익이 많이 발생을 해야 되는데 네. 펀드다 보면은 뭐 언제든지 이제 변동성이 있어서 수익률이 좋지 않을 수도 있고 뭐 마이너스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하면은 비과세 혜택이 반감할 수 있다 이런 점에는 이제 주의하실 필요가 있고 끝으로 이제 제형 펀드를 제가 살펴봤더니 상품이 이렇게 다양하지가 않아서 예. 선택 폭이 이렇게 많지 않다라는 그런 단점은 있습니다. 소장님 저 제형 저축 같은 경우에는요. 네. 이게 세금을 안 내는 혜택이 있긴 한데 그 안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해서. 네. 그게 내년에 도입된다는 ISA라고 하는 상품하고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 혜택은. 네, 네 비슷합니다. 그렇다면 굳이 이거는 올해 열심히 뭐 내일까지 꼭 가입해야 될 필요는 없네요. 굳이 이 재형 저축이라고 하는 것만 보면.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절세 혜택 면에서는 이제 그 재형 저축 상품들이 약간 유리한 면이 있긴 있거든요. 그렇긴 하지만 상품 선택의 폭이 다양하지 않다라 보니까 예. 사실 수익을 많이 내고 이자를 많이 받아야지 이제 절세 혜택이 커지는 건데 그런 면에서 보면 이제 ISA가 상품 선택 폭이 굉장히 넓고요. 네. 상품 간 이동이 자유로워서 어떤 이익이나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그 폭은 더 넓다고 봅니다. 단지 이제 제형 저축 상품, 적금형 상품들의 경우에는요. 예. 3, 4년 이상 고정금리를 주는데 한 4% 내외의 고정금리를 주는 상품들이 일부 있거든요. 예. 이런 상품들 같은 경우에는 뭐 그 안전하게 금리로 운영하고 싶으면서 예. 좀 혜택을 볼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지금 연 4% 이상 금리를 주는 제형 저축에 가입할 수도 있어요, 지금도? 네, 있습니다. 단지 모든 상품은 그렇지 않고 일부 상품이 그렇고요. 예. 이게 7년 내내 고정금리가 아니라 3년이나 4년 정도만 고정금리를 주는데 네. 지금 워낙 금리가 낮다 보니까 상대적인 아하. 이제 매력도가 좀 부각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여윳돈을 좀 그래도 묻어둘 만한 게 있다 싶으면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네요. 네, 이 부분은 좀 제가 봐도 장점은 있다고 알겠어요. 생각합니다. 재형 저축은 요 연 4% 이상 금리 주는 요 저축 상품의 경우에는 고민할 필요가 있고 네네. 소장 펀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득 공제를 좀 받아야 되겠다. 내년부터는 연봉이 좀 올라간다. 이런 분들은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고. 네, 그렇긴 하지만 이제 저는 이제 5년 정도만 기간을 두고서 이제 가입을 펀드를 이용한다라고 하면 사실 변동성이 크잖아요. 그래서 점진적으로 주식이 상승하면 참 좋겠지만 예. 예를 들어서 2, 3년에 급등했다가 다시 하락하는 시점이 발생을 하면 5년이라는 의무가입 기간에 발목이 묶여서 오히려 또 판매를 제대로 놓치게 되면 또 손실이 더 발생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서 예. 이런 점들은 잘 따져보시고 편안한 금액으로 이용하는 게 더 바람직할 알겠습니다. 수 있습니다. 대개는 소득공제 연말정산 때 뭘 해준다고 하면 이게 다 이제 혜택이 되는 걸로 생각하고 많이들 가입들을 하시는데 네네. 저도 예전에 연말정산 하다 보면 연봉이 많지 않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굳이 네. 그런 거 가입 안 해도 대부분 다 저 이런저런 다른 공제로 돌려받는 경우들이 꽤 있어서 생각해보면 네. 그거는 괜히 가입했다 하는 경우들이 있더군요. 그래서 이건 좀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봐야 되겠어요? 네, 이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이제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상품이 필요하지 않은 근로자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인데요. 예. 예를 들어서 이제 국세청에서 매년 이런 그 예시를 둡니다. 뭐냐 하면 총 급여에서 자동으로 공제되는 항목들이 있거든요. 뭐냐 하면 예.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뭐 표준세액공제, 자녀가 있다고 하면은 뭐 자녀세액공제 이렇게 자동적으로 가만히 있어도 공제해주는 항목만으로만 따져봐도 더 낼 세금이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결정세액이 없는 근로자분들이 있는데 면세점이나 소득이 이제 면세점 이하 소득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올해 기준을 보면은 이제 부양가족수에 따라서 결정세액이 없는 경우가 달라지긴 하는데요. 독신일 경우에는 혼자 사는 분들의 경우에는 연간 총급여가 1,408만 원 이하인 분들, 네. 그리고 2인 가족, 뭐 본인 배우자만 있을 경우에 1,623만 원 이하, 3인 가족일 경우에는 2,499만 원 이하, 4인 가족은 3,083만 원 이하 이런 분들이거든요. 그런 분들은 이제 굳이 연말정산 때 도움되는 상품 가입 굳이 안 해도 된다? 네, 그러니까 발표 뭐 그런 거 파실 필요가 전혀 없이 가만히 있어도 알겠어요. 더 내실 세금이 없기 때문에 돌려받을 세금도 없으신 분들도 꽤 있다라는 거죠. 이 숫자는 방금 저 말씀해주신 숫자는 저희 손경주 홈페이지에 올려놓고 저 청취자들과 공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희망재무설계의 송승용 이사였습니다. 경제를 생각하는 사람들의 즐거운 습관.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를 듣고 계십니다. 다음 순서는 친절한 경제입니다. 안녕하세요. 용인에 사는 송정재 애청자 서지민입니다. 제가 올 초에 핸드폰 번호를 바꿨습니다. 기존에 쓰던 번호는 1년 동안 연동하여 쓸 수 있게 현재 번호를 두 개 쓰고 있는데요. 번호를 바꾼 날부터 계산을 하고 현금 영수증을 새로운 번호로 입력하여 발급을 하였는데 연말 정산할 때 국세청에 바뀐 번호를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두 가지 번호로 현금 영수증이 신청이 되는 건가요? 친절한 이진우 씨께서 알려주세요. 예, 오늘은 청취자 서지민 씨가요. 최근에 휴대폰 번호를 바꿨는데 현금 영수증 발급받을 때는 계속 예전 번호로 불러줘야 됩니까? 아니면 새로 바뀐 휴대폰 번호를 계속 불러줘도 국세청이 알아서 아 이거는 저 서지민 씨가 바뀐 번호군요 하고 자동으로 인식해서 내 이름으로 현금 영수증을 발급을 계속 해줍니까? 이제 이런 질문이에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국세청은 내가 국세청에 신고하기 전에는 내 휴대폰 번호 바뀌었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휴대폰 번호가 바뀌면 국번 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 현금 영수증 사이트에 들어가서 내 휴대폰 번호 바뀐 걸 등록해야 됩니다. 홈택스라는 사이트 아시죠? 거기 들어가셔서 현금 영수증 메뉴를 선택하면 휴대폰 번호를 변경할 수 있는 메뉴가 있습니다. 거기에 바뀐 휴대폰 번호를 등록하면 예전에 쓰던 번호랑 새 번호랑 모두 다 내 거라는 걸 이제 인식을 하고 자동으로 합산이 됩니다. 그러니까 휴대폰 번호가 바뀌면 이렇게 제때 국세청에도 변경 신고를 하시거나 그게 귀찮으시면 그냥 옛날 휴대폰 번호로 계속 발급 받으셔도 됩니다. 국세청은 내가 휴대폰 번호 바뀐 걸 모르니까요. 문제는 나는 휴대폰 번호가 바뀌었는데도 국세청에 따로 신고는 안 하고 그냥 국세청이 알아서 해줄 걸로 믿고 새로 바뀐 휴대폰 번호로 그동안 현금 영수증을 계속 받았는데 그럼 이거 어떻게 하느냐. 이동통신사들이 국세청에 다 알아서 신고해주는 줄 알았다. 이러면 어떡합니까? 이런 분들은 지금이라도 국세청에 휴대폰 번호 변경을 신고하시면요. 그동안 새 휴대폰 번호로 발급받았던 현금 영수증들 있죠? 그게 다 내 이름으로 자동으로 등록됩니다. 다행히 기특하게도 그동안 국세청 컴퓨터가 유령 번호, 주인 없이 유령 번호로 날아오던 현금 영수증, 그게 사실은 내 바뀐 번호였는데요. 그 번호에 따른 현금 영수증은 안 버리고 번호별로 잘 모아놓고 있었습니다. 나는 국세청이 바뀐 내 휴대폰 번호를 아는 줄 알고 지난 몇 년간 바뀐 번호로 계속 현금 영수증 받았다 그러면 그건 그동안 연말정산에는 반영이 안 됐을 텐데요. 정 억울하시면 매년 5월쯤 되면 연말정산에 빠뜨린 거 청구하는 경정청구기간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때 몇 년치를 한꺼번에 신고하실 수도 있습니다. 다 수정이 되고요. 좀 번거롭긴 합니다만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냥 사실은 이동통신회사들이 알아서 국세청에다 다 알려주면 될 텐데 왜 그렇게 복잡하게 개인이 일일이 신고를 하도록 했느냐 그것도 저희가 국세청에 어제 물어봤는데요. 그게 개인정보라 통신회사도 국세청에 못 주고 국세청도 통신회사에서 못 가져온답니다. 생각해보면 휴대폰 가입할 때 각종 마케팅용으로는 개인정보 활용할 수 있게 다 일일이 동의 받아서라도 가져가서 다 쓰잖아요. 그런데 이런 건 또 개인정보니까 안 된다고 방치하는 게 좀 답답하긴 한데 어쨌든 지금 규정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 휴대폰 번호 바뀌신 분들은 국세청에 신고 아직 안 하셨으면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나 국번 없이 126번 전화해서 바꿔서 쓰시기 바랍니다. 친절한 경제였습니다. 손에 잡히는 경제. 경제를 생각하는 사람들의 즐거운 습관. 여러분께서는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를 듣고 계십니다. 참여하신 분께는 윈터 드라이빙 파트너 브리지스톤 타이어, 환경 탈취 전문 기업 센텍 포토존에서 주유권을 드립니다. 네, 지난 5월에 상가에서 장사하는 세입자들을 위해서 권리금을 보호하는 법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이게 좀 내용이 복잡하고 어렵다 보니까 현장에서는 오해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가변호사.com의 정하연 변호사를 연결해서 오늘은 이 권리금과 관련한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정 변호사님 나와 계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저희가 오늘 여쭤보려고 하는 게요. 상가 건물주가 내가 직접 여기서 장사를 하려고 한다 혹은 뭐 내 조카나 아들이 여기서 장사하려고 하니까 나가달라 이럴 경우에 권리금을 이제 못 받는 거죠. 이제 세입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되는데 그럴 경우에 그냥 조용히 나가야 되는 거냐 아니면 법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거냐 이제 이런 궁금함인데요. 이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 보니까 그 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인이 권리금을 안 주고 그냥 저 세입자를 내보내도 된다 이렇게 되어 있던데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예,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에다 2항 3호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인데요. 임차인이 상가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면 예. 이미 임차인이 기존에 형성했던 영업가치 내지는 영업권이 와해된 상태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임차인이 비영리 목적으로 1년 6개월을 사용한 경우에 예. 임차인에게는 보호할 만한 영업가치가 없어서 권리금 보호 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잠깐만, 임차인이 1년 6개월 동안 비영리 목적으로 썼다 이럴 경우에는 그냥 임차인한테 권리금 보호 안 해줘도 된다 이런 뜻인가요? 네,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임차인이라고 하는 건 새 들어 사는 세입자가 그랬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가게를 하겠다고 빌렸다가 그냥 동아리 방으로 쓰던가 아니면 거기서 그냥 예. 종교 활동만 하든가 그랬다는 뜻인데 그런 경우가 많지는 않겠습니다만. 예, 맞습니다. 그런 식으로 사용을 해야 했다면 예. 보호받을 수 있는 영업 가치가 없다고 보아서 법 적용 대상으로 제외하기 위해서 만든 규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그런 규정 말고는요. 그 집주인이 예. 그 가게 주인이 세입자한테 내가 장사할 테니 그냥 나가 주세요라고 하면 예. 세입자는 그냥 나가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럴 수 없어요? 그럼 이제 새로운 바뀐 법에 따르면 가게 주인도 세입자한테 권리금을 줘야 내보낼 수 있습니까? 기존에는 그냥 이제 임대차 기간이 만료돼서 나가라고 할 경우에 네. 임차인이 대항할 수 있는 수단이 없었습니다. 예. 근데 현행법에는 개정된 법에 따르면은 임대차 기간 만료 3개월 전부터 만료 일까지 사이에서 예.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는 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는 임대인, 그러니까 집주인 입장에서 집주인이 그거는 이제 새로 세입자가 그 과거의 세입자가 새로운 세입자를 불러와서 내가 이 사람한테 내 가게 넘기고 권리금 받겠습니다. 이제 새로운 이 사람하고 계약해 주세요.라고 하는 걸 집주인이 받아들여야 된다는 입장이고 그 법은. 예. 저희가 지금 궁금해하는 건 집주인이 직접 장사를 하겠다고 하는 경우에도 그때도 예. 집주인이 가게 주인이 세입자한테 어느 정도의 권리금을 주고 내보내야 되는 거냐, 아니면 그런 경우에는 그냥 내보낼 수 있는 거냐는 건데 변호사님 말씀은. 주고 내보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뜻이네요. 예, 집주인이 직접 하겠다는 경우도 임차인이 구해온 신규 임차인하고 예. 신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는 법 조항에 따라서 네. 손해배상을 해주고 그다음에 임차인을 내보낼 수 있다고 해석됩니다. 예, 저희가 어제 이 문제를 가지고 법 조항이 애매해서 법무부 측하고 통화를 했었는데요. 법무부 쪽 얘기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이 법 조항을 법무부는 어떻게 해석하냐면 세입자를 내보내고 나서 건물 주인이 1년 6개월 이상 비영리 목적으로 그 가게 공간을 활용만 하면 그런 계획으로 내보내는 경우에는 괜찮다. 물론 네. 세입자 내보내고 나서 건물주도 1년 반 동안 장사 안 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좀 어렵긴 합니다만 어쨌든 권리금을 내주기 싫으면 그런 식으로 내보낼 수는 있다는 걸로 해석하더군요. 이건 그럼 해석이 잘못되는 겁니까? 이 법 조항을 보면 문장에 주어가 없습니다. 그래서 문장의 주어를 임대인으로 본다면 법무부의 해석이 맞는 것이고, 예. 임차인으로 본다면 제 해석이 맞는 것인데, 근데 논리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임차인의 영업가치를 보호하는 문제에 있어서 임대인의 장래 이용 상황을 고려한다는 것은 상식에 어긋나거든요. 네. 그리고 이미 임차인이 건물에서 쫓겨난 이후에 임대인이 실제로 1년 6개월을 비용리로 사용할 거라는 점은 담보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요. 네네. 그래서 법 해석에 갈릴 여지는 충분히 있으나 이러한 기본적인 원칙에 비추어 봤을 때 법무부의 견해는 부당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변호사님 생각은 집주인이 직접 장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세입자한테는 동네에서 형성된 권리금, 적당한 권리금은 내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세입자가 고발을 하거나 소송을 할 수 있다 이런 뜻이군요. 예. 이 부분은 제가 조금 정리를 해드릴 필요가 있는데 예. 권리금은 직접 줄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그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했기 때문에 예. 그에 대한 손해배상을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뭐 손해배상이 권리금 예. 정도일 테니까 예, 그 정도 돈을 예. 집주인이 되겠지요. 줘야 된다는 뜻일 테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이거 관련해서는 좀 여쭤볼 게 많은데 이거는 다음 예. 부분에 저 정 변호사님 다시 한번 좀 모시고 여쭤봐야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한 번 더 좀 출연해 주시죠.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실제로 이렇게 법이 바뀌고 났습니다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좀 모호하게 적용되는 부분이 많아서요. 내일도 이어서 좀 간단하게 이 내용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에 잡히는 경제 오늘 순서는 여기서 모두 마치겠고요. 내일 아침 8시 35분에 뵙겠습니다. 이진우였습니다. 고맙습니다.